우리와 달로 꽃 폈습니다. 아, 잊지 못할 유일두달입니다. 호만년 너무 심요 1년 12달 그 자우 온 나라에 장군님 옷자락에 백솔도 높고 봄, 여름, 가을 향기 넘쳤습니다. 아, 잊지 못할 열두달입니다. 군님 천만전설 빛냈습니다. 강성의 큰길 다진 그 자우 따라 조국은 새세기로 날이 침